진실된 생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방송,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북녘땅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우리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들,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진실된 위로와 생수의 강이 되는 말씀으로 북녘 땅에 주님의 임재를 예비하는 그런 방송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에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유영호의 음성으로 내영혼이 은총 입어 귀한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 땅에 계시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략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이건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옛적 요나서에 나오는 거대한 성 니느웨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어쩌면 생과 사를 가르는 기록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에 북녘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의 어떤 체포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별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서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시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도 터럭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당연히 크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또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어서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에서 사역하시는 그분께서는 아무 탈이 없이, 아마도 잘못된 정보가 전해진 걸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무사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북녘 땅의 동포들과 또 남한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은 방송입니다.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북한에 계시는 분들에게 건강 상식과 함께 영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이죠.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한의사님과 또 목회, 북한 목회 전문 사역자이신 이명석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일어나 걸어라로 함께하시고요. 이어서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소감이나 또 찬양 신청,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net입니다. www.febc.net 들어오셔서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복음의 메아리 검색하시면요, 저희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찬양 신청이나 또 방송을 듣고 이런 점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점은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편으로도 사연 받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와서 누가 듣는다고 해도 못 들을 정도로 귀를 대고 그렇게 가만히 들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알려드리는 뭐 국정방송입니다. 말이 너무나 정겹게 들려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뭐 탈북자들이 마파람이라든가 아 진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많았어요. 남조선 사회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교양하는구나. 이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매일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북녘당 동포들을 위한 건강 상식 그리고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영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같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코너로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의사 김지은 선생님 그리고 한꿈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담임 목회자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첫 회 아마 방송 나가고 뭐 이건 뭐 진짜 제 생각인데 방송에 대한 반응이 북에서도 아주 뜨거워서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 또 오늘 아멘입니다. 어떤 건강 상식과 또 영혼의 말씀으로 막 받아 적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말씀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받아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또 뭐 북에 나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뭐 요즘은 뭐 워낙 보편 손전화 많이 쓰시거든요. 연전에서 네. 아마 또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또 뭐 손전화로 다 이렇게 문자로 말씀 뭐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분들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가을철 환절기 맞이해서 건강 수분 보충과 또 피부 관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 계절과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나 또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건강 상식이죠. 자, 타박상. 북에서도 타박상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타박상이라고 보편적으로. 네. 예. 네,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신 네, 거군요. 네,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가을이고 운동하기 딱 좋잖아요. 네, 뭐 네. 가을에도 운동 안 하시는 분이면은 뭐 참 운동 안 하시는 거죠. 낮과 밤에 이렇게 또 감기 걸리기도 좀 쉽고 운동을 이렇게 가을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축구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좀, 뭐, 딱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미드필드 스타일인데. 네. 미드필드 어떠세요? 저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수비해도 철박, 빗장 수비 하실 것 같긴 해요. 상대방 공격수를, 그러니까 다리를 붙잡습니다. 다리를 붙잡아서 타박상을 입히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운동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뭐, 타박상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부상 주의를 해야겠죠, 원장님.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가을은 아무래도 운동이 계절이란 말도 많이 하고 또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또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이런 명목하에 그냥 생각 없이 뭐 몸을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타박상을 비롯해서 몸을 상하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여름에 큰물 정말 심하게 났잖아요. 이번에 한북도. 네. 뭐 이렇게 현장에 이제 또 뭐 동원 작업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뭐 농번기기 때문에 또 뭐 수확철에 이렇게 또 뭐 몸 굽히고 이렇게 장시간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타박상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녘당도 사실 뭐 이렇게 병원 시설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 타박상 입었을 때는 이제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금이 간 정도 아니면 네. 그냥 아유 뭐 낫겠지 하고 사실 네. 뭐 이게 좀 대충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네. 두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방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방치를 많이 하고 저는 지금 진료를 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지금 이게 한국 분들한테 타박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보통 네. 우리가 타박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 속에 타박하게 되면 아, 뇌타박, 머리타박. 이게 기본으로 머리에 써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반드시 머리 타박한 것만 타박이 아니고 뭐 배나 가슴이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발목, 손목, 무릎 또는 허벅지 이런 데 타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타박을 받았을 때 그 보통 북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 타박은 타박이라고 하는데 손이나 손목 이런 같은 데는 뭐 아 시그러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왜냐면 타박 맞게 되면 약간 새끈새끈 거리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시그러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하거든요. 네네. 물론 뭐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지만 원래 타박을 받는다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어혈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혈은 퍼렇게 멍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부딪힌 곳에는 정상보다 다른 조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여건상 또는 뭐 별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병원을 안 갔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집에서 그러면 아 새끈새끈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손목이 새끈새끈 거린다 하게 되면 자기 손목을 뭐 앞에 방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만약 경우에 도와주는 의사나 뭐 친구가 없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벽에다가 손목을 이렇게 짚어도 돼요. 네. 예, 그렇게 짚고 손목에다 힘을 꽉 주는 방법.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손목 인대가 팍 타박을 받으면서 긴장했던 부분들이 약간 힘이 풀리면서 약간 편안해지거든요. 응급처치가 가능하군요. 예, 그렇게 하면 손목이 시큰거리던 부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고요. 또 발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반듯하게 누운 다음에 그 발바닥을 벽에다 대고 힘을 주는 방법. 네. 예. 또는 앞에 뭐, 그, 방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손바닥에 하고 아픈 사람이 발바닥을 딱 대고 발바닥에 힘을 주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대가 긴장됐던 부분이 좀 풀리게 되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로 집에서 해보면, 예, 응급처치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으시죠. 그렇죠. 네. 의사의 어떤 절대적인 숫자나 이 의료 시설 자체가 사실 근데 좀 부족한 편이죠.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죠. 예. 이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워낙 군이라든지 뭐 복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작업들 하시다 보면 사실 뭐 크고 작은 타박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뭐 시그러졌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시러지시는 경우가 많으실 네. 텐데 그냥 낫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면 이렇게 네,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하는 게 좋죠.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분명히 있죠. 예. 네. 이렇게 아픈 것도 문제인데 또 이제 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멍이 들면 좀 그렇거든요. 네. 몸맵시도 안 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면 아무래도 예. 좀 쑥스러운데 감자로 멍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감자는 독을 좀 빼는 역할을 해요. 네. 예, 멍뿐 아니라 또 다른 데도 감자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감자는 그 지지어가지고 다친 곳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멍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요. 물론 우리가 멍든다 하게 되면 뭐 계란 굴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 하지만 사람이 먹을 계란도 없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기다 굴린다? 어디다가 뭐 굴린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그것보다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래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자를 짓지어서 그 한국에서는 거즈라고 표현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재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천 가재천 같은 데 이렇게 싸서 아픈 부에다 붙이고 그걸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갈아주면 뭐 멍이 든 게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멍이 빨리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나 이런 것도 빨리 해소가 되게 됩니다. 생감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생감자요. 네. 네. 익은 감자는 안 되는 거죠? 네, 생감자 짓지어서. 짓지어서 하신 다음에 좀 그 하시면은 그대로 그냥 그 담아서 삶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이게 삼시세끼 정말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풍력당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아 이건 여담이긴 한데 감자 이렇게 생으로 가른 거 화상 입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까? 네. 화상 입었을 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아, 지금 가끔 이렇게 강의를 그 민간인들한테 할 때 화상 입었을 때 제가 왜 화상 말을 하냐면 한국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나가고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손주 손녀들 어르신들이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화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북한과 달리 차를 끓여 마신다, 커피 마신다, 또는 라면을 끓여 마신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린 친구들한테 화상을 입힐 확률이 많고 화상을 입게 되면 우선 화상을 입은 아이도 문제지만 그 아이를 맡은 어른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맞아요.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지?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감자를 짓지어서 화상 자리에 딱 붙이게 되면 우선 독을 확 빼내기 때문에 울던 아이가 울지 않아요. 어. 아이가 울지 않아도 어른은 당황한 게 조금 덜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필요한 처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화상을 입자마자 감자를 딱 짓지어서 붙이게 되면 그 화상 자리에 흉터가 안 생겨요. 와. 네, 보통 물집이 생기는데 물집이 생긴 걸 자외선을 흡수되기 전에 애들이 막 부딪히다 보면 물집이 터지고 하면서 흉터가 생기는데 그 감자를 짓지어 붙이면 그런 흉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와. 여러 가지로 네. 많이 배우게 되네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만드신 감자. 그 감자가 와우. 이렇게 탁월한 걸 몰랐네요. 감자로 화상도 다스릴 네.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멍이 들었을 때도 이것도 생감자인 거죠? 네, 생감자예요. 네. 예. 생감자를 갈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나 오이 같은 경우에도 북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구하기가 쉬운 편이라는 가정하에 네.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군요, 다박사님. 네. 아무래도 무를 그 즙을 내가지고 술하고 5대5로 반반에 섞어서 술이요? 예, 술. 아, 알코올. 예, 알코올 우리가 네. 마시는 캬하고 마시는 술은 술이요.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래도 그렇군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술이 있어도 좋고 술이 없어도 맨 생무에도 괜찮습니다. 아까 그 감자처럼 짓지어서 즙을 내서 헝겊에 싸서 이렇게 부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무뿐 아니라 오이도 괜찮거든요. 네. 예, 오이도 독을 빼는 데는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오이를 뭐 미용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름에 뭐 해변가 다녀와서 피부가 얼굴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다 하게 되면 오이팩을 하잖아요. 그게 그 독을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이팩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나 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즙을 해서 바르면 되게 좋고요. 보통 원래는 무는 한의학적으로는 나복근이라고 하는 한약명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 기능이 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기능을 해요. 오. 그래서 기본은 소화제. 우리가 무 먹으면 소화 잘 된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소화제로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걸 짓지었을 경우에는 염증을 없애고 부은 거 내리고 독을 빼내고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자재들이라 예, 해서 좀 이렇게 타박을 받았거나 이럴 때 응급으로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감자와 무후, 오이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만드셨던 것인데 하나로 소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박상으로 염증을 생기실 때 파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파요? 네. 파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파는 한의학적으로 표를 풀어주는 약이에요. 표를 풀어준다는 건 우리가 막 근육이 그냥 오한 발열이 나서 막 이렇게 힘들어가고 긴장하고 이럴 때 그걸 편안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근육을 풀어준다는. 네. 예, 예. 원래 이렇게 파다 같은 거 우리가 먹어보면 약간 매운맛도 있고 약간 향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운맛 있고 향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뭉친 걸 이렇게 풀어주는 네. 향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뭉친 걸 풀어주는 역할을 네,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 같은 것도 이렇게 어혈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거 조금 섞어서 아, 네. 예, 같이 찢어서 이렇게 붙이면 염증도 가라앉고 네. 예, 아픈 것도 해소시키고 네.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뭐 파, 무, 오이, 감자, 하나님이 북녘 분들도 구하기 그래도 용이한 네. 채소 남새라고 해야 돼 네, 남새예요. 이 남새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응급처치 타박상 네. 하실 수 있도록 방송 잘 들으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막 아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강판에다 좀 갈아갖고 한번 좀 환부에다가 붙여보십시오. 네. 효과가 네.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얼음은 어떻게 좀 구하기가 좀 용이한 편입니까? 북녘권에서 여름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아마 요즘은 글쎄 조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냉장고가 어느 집에나 다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음 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얼음이 아니더라도 뭐 찬 걸로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찬물, 뭐 찬 수건 뭐 이렇게. 네. 예. 그 오히려 이렇게 타박상이나 네. 뭐 근육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막 따뜻한 걸로 막 지지면 이게 좀 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얼음찜질이나 이렇게 냉스포 같은 걸 이용한 응급 처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박상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선 따뜻하게 해야지. 그래야 혈액순환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로부터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선 타박을 받았다. 부었다. 아프다. 퍼렇게 멍들었다 하게 되면 무조건 찬물 찜질입니다. 아, 네. 예, 얼음 찜질이 좋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 얼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찬 수건, 네. 네, 찬물에다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찬물 찜질을 하게 되면 찬 그 물질은 우선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요. 네. 그러면서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죠. 한 2, 3일은 찬물 찜질을 하는 게 좋고요.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그 뒤에 치료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찬물 찜질을 하는 게 좋다는 거. 네. 네. 혹시나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저처럼 막 다쳤을 때 아마 꽤 많을걸요. 의외로 많아요. 예. 북에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잘못된 상식은 또 이렇게 좀 네. 고치시고 네. 찾게 하시는 게 네. 좋으시답니다. 아. 원장님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어나 걸어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쯤에서 또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또 이렇게 또 기막힌 또 접목과 해석을 목사님께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타박상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성경에도 마디와 근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들의 네. 어떤 관계를 네. 말씀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영혼의 근육이 만약에 있다면.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인간 관계를 은유한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영혼의 근육.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 이게 네. 참 사실 북에서도 인간관계 뭐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근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인간관계에서 이런 어떤 내 마음에 네. 영혼의 타박상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네. 어떻게 치료하는 게 뭐 가서 막 지 막 욕하고 막 뒤에서 네. 막 흉보고 이러는 거 말고 정말 근원적인 해결 네, 네, 네. 어떤 게 가장 합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요. 동일한 우리가 또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이렇게 좋은 것들, 약을 우리가 금방 우리 한상태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신약, 구약,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결국은 충돌이 바로 자기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못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분노, 외가 아니라 정말 이를 힘들수록 조용하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말씀을 전하면 또 우리 인간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타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타박상이라는 게 어디에 탁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딪힌다는 게 내가 일부러 가서 부딪히진 않거든요. 네. 나 스스로가 어떤 곳으로 갈 때 그 힘 조절을 그렇죠. 힘 조절을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 힘이 너무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픈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조금만 분노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상대편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네. 그걸 그 강약 조절을 내가 잘 해나간다면 네, 네. 정말 그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겠구나. 네. 예, 또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아가지고 가네요.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네, 말씀해서. 이렇게 절묘하게. 네, 절묘하게 네. 또 야. 섬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 관계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지금 뭐 냉찜질, 온찜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혼의 타박상에도 불같이 화내는 온찜질보다는 냉정하게 차갑게 좀 이렇게 삭힌 다음에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네, 타개하셨을 네. 것인가 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네. 관계에 네.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네. 아, 또 이게 결혼 예비 학교에서 또 들었던 이야기도 또 생각이 납니다만 네. 이게 대접받으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주구장창 강조를 하셨는데 모든 관계에서 네. 이 부딪히는 그 속도 네. 내가 세게 부딪히는 만큼 나도 아픈 거거든요. 네, 뭐 그렇죠. 물리학 그렇죠. 법칙에도 작용 네. 반작용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돌아보는 것들이 네. 우리 몸과 영혼의 타박상에 아, 상처라는 게 사실 살면서 아예 안 생길 수는 없다고 그럼요, 봐요. 네. 그럼요. 육신의 네. 타박상도 평생 타박상 한번 없이 사는 사람이면 네. 그 사람은 그거 뭐 제가 보기에 심시 3대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너무나도 많은 감자, 네. 오이, 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남새들을 통해서 네.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또 알려주셨으니까요. 네. 활동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을철에 또 부상 주의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타박상도 미리미리 방지하시고 예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이 일어나 걸어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셨고요.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지은 선생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서재란의 음성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복음성가를 올려드렸습니다. 새벽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고통으로 병상에 누워 계셔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우리 일어나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훌훌 털어버리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는 그게 정말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파 1188kHz, 1566kHz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형통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 먼저 함께 하신 뒤에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사랑을 독차지하여 행복해 보이는 동생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가 두 번에 걸쳐 꾼 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라고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먼 나라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요셉의 인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험준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 취급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불행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로 가문을 세우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형통을 받으면 첫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형통한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호의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합니까? 남을 해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호의와 은혜의 도움이 주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형통하게 되면 중대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사지르면 그가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요셉이 거울에게 오게 갇혔을 때에도 그는 단순히 죄수로만 죽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재번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위임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형통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합니다. 오드리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과 그의 집의 종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사업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적인 처지에 떨어진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2절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초라한 사람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형통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과 형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형통과 성공은 없습니다. 참된 성공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취하는 일은 요셉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도 시스기야가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성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형통의 환경은 바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성공, 번영, 형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마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심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영광나사렛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북한 날씨예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예보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북한 전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각 지역별로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예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모든 형식과 예를 다해서 예배를 올리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위선을 범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모든 진노를 산 것은 아닌지, 물론 그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인들부터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부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부터 예배를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11월의 첫째 날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마음 쓰신 내 주 금멸 유황 슬